현상 수배, 현상 수배. 날 쫓는 애들 많아 그래, 정말 그래. 날 미워하는 애들 내 실수를 정말 원해. Okay, 날 마주해봐 그냥 상상으로만은. 근데 내 앞에서 하면 문제, 그런 말은 너두기. 내가 잡히기를 원하는 게 아냐, 내가 나타나길 원해. Okay, 경쟁 구도는 꿀잼. 근데 이제 나랑 안 될 게임. 매력 없는 래퍼들 때문에 시즈민은 됐어 연예인. Young little ooh 마저 흘러넘쳐 여유가. 밤새고서 촬영 와서 그냥 yo 잘하기만 해요. Why you mad at me? 난 가사 까먹어도 돼, 이미 꽤 해냈으니. 이제 클럽에 가더라도 선 꾀품위를 지켜. 근데 키 큰 남자 있긴 잠깐 유행이었나 싶어. 내 간지는 착하지, 이가 나의 리거. 내 현상금을 올려 올해 안에 나 밀리언. 오우 땀 래퍼들도 옷을 나처럼 믿고 싶어해.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난 훨씬 위험해. 보고 배워 내 간지는 마치 예수님의 자비. 나한텐 식은 주먹이 마치 이 노래의 사비.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뭐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. 난 너무 잔인해 지투 멘탈을 난 도지랄 정도로. 에이. 여자들은 나를 찾아 다녀 너랑 다른 이기로. 낯설대로 안 숨어 다녀 너랑 다른 이기로. 생긴대로 살래 너랑 다른 이기로. 오늘도 밤에 고장 냈어 너랑은 다른 이기로. 지지리들이 인스타로만 훔쳐보더겠죠. 여자애랑 난 매일매일 연락도 해. 요점은 첫 등장에 나 같은 놈을 기다렸다는 반응. 나한테 불가능을 갖다줘도 불태워버려 가는. 현상 수비 너네 꿈을 그려 그건 우린 몽타주. 오랜 내내 원하는 거 붙여 골라줘. 현상 수비